터널 철마도 울고 가네. 한통잎 무르익은 희방사가 어둠에 냐. 산호바 뒤에 두고 기차야 어서 가자. 경상도 태백졸지 한도 많은 중령고개 의상이 세워놓은 부석사 어둠에야 오십리 이십피로 버스길로 한 시간 낙도는 넘어간다 철마야 바삐 가자. 터널 속에 가신님 몇이드냐 몇 세월 흘렀드냐 창밖을 내다보니 풍다석과 풍기로다. 기차야 어서 가자 갈 길이 멀고 멀다.